며칠 전 장마비가 잠깐 그치고 난 뒤에 서울 하늘이 마치 20여 년 전의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던 적이 있었지요. 비록 하늘 밑에 강물은 더러웠지만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서울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하늘과 물이 동시에 깨끗해질 그런 날도 오겠지.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우님입니다. 삶을 의미하는 단어 LIFE. 이 life라는 단어 안에 IF, if가 들어있는 까닭은 우리의 삶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하늘과 물이 함께 깨끗해질 날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바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스탄노 뚜띠베네 Everybody's Fine 중에서 메인 타이틀 비아지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락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제니스 조플린 하면은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씨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랬어? 알려졌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장 700-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 음반. 비행장 활주로 락스타 로즈를 태운 전용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일단 무대에만 서면 그녀는 폭발할 것 같은 강한 에너지로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매니저 러치의 사무실. 술병을 손에 든 로즈가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생활에 지친 것이죠. It's nobody's fault, man. It's just I just got too much work. I would like to have some time to myself before I kick off. And after this Florida show, I am going to take a year off. 고향 플로리다에서의 공연이 끝나면 1년간 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No, don't tell me wrong. Oh, wrong, wrong. Look, I'm fucking running the Green Bay Packers here. You're giving me Sandler and Dixie. I don't want a year off a year from now. Well, what do you want then? Jesus Christ. You've got to have a pretty soon. People working for you. I don't care. Oh, okay, okay. You want out. Hey, all right, let's set. 매니저 러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 million worth of dates we're talking about canceling here. This is a fucking business. 로즈는 단 하루 공연으로 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니까요. Hey, Dennis, get out of the way. 기자 회견. 로즈는 어느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자들 앞에 섭니다. Hey, hey, I ask about the advances for the Florida show? Is that hometown concert really? 기자들의 관심은 고향 플로리다 무대에 쏠려 있죠. 표는 벌써 완전 매진입니다. Mary Rose, how do you feel about doing a concert back home? I think it'll be nice, you know? They're my own people. I know them. They know me. They understand me. And of course, I understand them. You look tired, Rose. Well, honey, if you had to work for a living, your ass will be dragging too. So, after my hometown show, I'm thinking about taking a year off. A year off? What? Rose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연 후 1년간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농담으로 간신히 기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뉴욕 공연 5분 전 대기실. 로즈는 술로 날카로워진 신경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니저 러지가 비평가와 TV 카메라가 모두 와 있으니 제발 깨끗한 무대 매너를 보이라고 로즈에게 신신당부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Rose.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대뜸 욕부터 시작하는 로즈. 그런 로즈에게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관중들은 손뼉을 치며 열광하고 로즈의 상징인 장미꽃을 무대 위로 던집니다. 관중이 건네준 술병을 들이키면서 락큰롤을 외치는 로즈. You'll trade the world for the good thing you found. She can do no wrong. Turn his back on his best friend if he put her down. When a man loves a woman, spend his very last dime trying to hold on to what he needs. If she said, baby, that is how it's gonna be. When a man loves a woman, give up everything that he has, try to hold on to her. 뉴욕 공연이 끝난 뒤 완전히 탈진한 로즈를 위해 전용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다음 스케줄을 채워야 하니까요. Oh, I'm hungry. I'm tired. Feed me, hold me, make wait a minute, me happy. Wait a minute. 배가 고프다는 그녀에게 매니저가 비타민이 섞인 헤로인 주사를 건네줍니다. 로즈가 만난 사람은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컨트리 작곡가 빌리 레이입니다. 로즈는 최근에 빌리의 곡을 받아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빌리는 그녀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But I'm going to be real straight with you. It didn't show me much. Not much at all. 더 이상 자신의 곡을 부르지 말라고 하죠. 로즈가 곡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Star의 자존심을 짓밟힌 로즈. 밖으로 뛰어나와서 아무 차이나 올라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차는 빌리가 렌트한 작은입니다. Let him walk. 로즈는 닥치는 대로 운전수에게 돈을 꺼내 던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운전수의 이름은 텍사스 출신의 휴스턴 다이어. 그는 그녀가 누군지를 압니다. 휴스턴과 로즈가 찾아든 어느 식당은 하지만 로즈를 쳐다보는 눈길이 곱지 않습니다. 히피를 경멸하는 사회 분위기였으니까요. I don't know about you, but I'm about ready to get me some ass around here. Take a sloppy whore out of here. 결국 손님과 로즈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고 휴스턴이 나서서 상대방을 때려눕힙니다. Go. Just get out of here, please. 휴스턴에게 고마움을 느낀 로즈는 그 길로 그를 자신의 단골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You don't fool around, do you? I don't have time. You have time for me? You want to go steady? You want to go steady, huh? Do you? Do you? Huh? 다음날 아침 호텔 객실 로즈는 휴스턴이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도 휴스턴에게 모두 말해버립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정이 굶주려왔기 때문이죠. 휴스턴 역시 그런 로즈에게 애정을 느낍니다. 그때 매니저 러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Hey, how's that? Oh. Oh, Jesus. Oh, Jesus, I'm sorry. Oh, no, 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신곡 녹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I was wrong. Oh, God. I was supposed to be in a recording session. 녹음실. 휴스턴과 함께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녹음실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러츠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죠. Heidi, nice to meet you, sir. This woman and me go back to when you were still in high school, whacking off before sixth period. I'm in business with her. 녹음 시간도 잊어먹고 게다가 사내까지 끌고 온 로즈를 보고 매니저 러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휴스턴에게 마구 화를 내죠. Oh, I'm sorry. I'm very sorry, my 그런데 로즈가 휴스턴 편을 들자 러지는 녹음실을 떠나버립니다. I just don't understand these people. I was late, and he was pissed off, so he did a show about it. That's all we ever do around here. 이번에는 휴스턴이 러지를 욕해 댑니다. Shut up! 로즈는 그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수 로즈에게 러지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휴스턴 역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로즈는 휴스턴을 보낼 수가 없죠. 대중 사우나. Hey, you see a guy come through here? That's all we got here, guys. 로즈가 휴스턴을 찾아서 남탕으로 무작정 들어갑니다. 한증막 안에서 마침내 휴스턴을 찾아낸 로즈. The 스타가 남탕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휴스턴으로서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여자죠. I'm really a sergeant in the fucking army. Right now I'm AWOL. I was supposed to be back at Fort Campbell, Kentucky 3 weeks ago. You mean you ain't no chauffeur? 사실 휴스턴도 로즈가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직업 군인이었죠. 지금은 탈영병이고요. 이제는 그녀가 휴스턴을 돌봐줘야 할 차례입니다. 전용 비행기 안. Yeah. Oh, right. Okay, okay. 목적지는 공연지인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로즈의 바람대로 이제 휴스턴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한편 매니저 러치는 고민이 됩니다. 고향인 플로리다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쉬겠다는 말을 로즈로부터 들었고 또 술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술에 만취한 로즈가 팀 밴드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중압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아픔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공연. 로즈의 무대는 언제나 열광적입니다. 정신이야 병들어가고 있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은 힘이 넘치는 로즈니까요. 공연 후 파티. 로즈는 축하 인사받기 바쁩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로즈의 피곤함을 모른 채 하는 러지가 불만스럽죠. 연이어 멤피스 공연. 밀려드는 팬들을 피해서 휴스턴이 로즈를 안고 무대 뒤로 빠져나갑니다. 분장실. 공연에 흥분이 가시지 않은 로즈가 휴스턴에게 사랑을 갈망하죠. 그 순간 로즈는 한 구석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한때 그녀와 동성애 관계를 맺었던 친구 사라입니다. 호텔 객실. 사라는 대스타로 성공했고 사랑하는 남자도 있는 그녀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He likes me. He doesn't care what I did before. He doesn't care what I am. He doesn't care who I am. Sarah, he makes me so happy. I'm jealous of you, Rose. I want what you have. 그런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 감싸 안는 로즈. 그런데 하필 이 장면을 휴스턴이 목격합니다. Why?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휴스턴의 오해는 폭력으로 변합니다. 이젠 로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광기와 예민한 신경이 다시 폭발합니다. 그날 밤, 로즈는 밤을 새워 휴스턴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는 없습니다. 로즈는 그 길로 러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고향인 플로리다로 떠납니다. 어차피 다음 공연지가 거기니까요. Oh, Lord. Feels fine. It sure feels fine. 플로리다. Oh, you said it. Littler and poor. 로즈의 기분은 묘해집니다. 자신이 떠났을 때보다 고향은 더 작고 가난하게 보입니다. 집마당에는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지만은 로즈는 그냥 스쳐갑니다. 소녀 시절 드나들던 가게. Is there something I can do for you, ma'am? Don't you know who I am? Nope, I can't say I do. 반가움에 불쑥 찾아왔지만 주인은 로즈를 겨우 알아봅니다. It's Mary Jo Rose Foster. You've been Mary Rose. what brings you back to these parts? 금이 환영을 기대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난 로즈는 가게에 진열된 자신의 사진을 주인에게 들이밀죠. Maybe next time you'll know who I am. 자기가 그 유명한 로즈라고요. The Rose! Check. One, two. So, so, sin, test. Okay, that's good on the line. 한창 무대가 세워지고 있는 야외 공연장. 이곳에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들이닥칩니다. 로즈지요. Yeah, and it's definite, Roger. I'm gonna take a year off. 로즈를 보자마자 로즈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1년간 쉬기로 했다고요. 그 대신 백밴드에게는 월급을 계속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자 로즈가 별 말 없이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You know what this is? Well, you ought to. You signed it. Well, that must be my contract. Right. Good. Been reading it. I've been reading it and I've been thinking about it. 로즈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무명의 로즈를 스타로 키워낸 로즈. 그가 여기서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극약 처방을 쓰죠. 오늘 밤 공연을 취소하고 로즈를 해고해버립니다. 고향 땅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된 로즈. 떠나가는 로즈를 애타게 부릅니다. Come back here! Come back here! Come back! Come back! 제발 자신을 버리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로즈를 태운 차는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휴스턴이 다가옵니다. Oh, no. 일은 떠났지만 사랑은 돌아왔습니다. Oh, God, I thought I'd never see you again. Roger fired me. Fired you? He fired me. I came all this way to talk to him and get everything straightened out. And he fired me. 휴스턴은 혼자 남은 로즈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그녀의 절망감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여행을 권하는 휴스턴. Go. How's Mexico grab you? 두 사람은 멕시코로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The road is going to sing a song for us. Give her a big hand. 로즈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던 고향의 싸구려 홍키통크. 휴스턴과 멕시코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사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로즈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think you did. You're behind her on your feet. Hey, you remember the Lake Worth game? You remember the Lake Worth game? Hey, she was good. She was good. Hey, you want to do it again, Rose? You want to do it again? Lifeguard's right behind me. What? Hey, I'll be first. You want to stop me second, man? But then, hey. 로즈의 과거를 들추며 야유를 보내던 동네 청년에게 휴스턴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로즈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차 안으로 밀어넣죠. 로즈는 그녀대로 휴스턴의 그런 간섭이 싫습니다. The hell do you think you are? 러츠로부터 걸려온 카폰 전화. Right. He wants me back. He says anything I want. He's crawling. 뭐든 다 들어줄 테니 공연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러지의 각본이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휴스턴은 이제 더 이상 제멋대로인 로즈의 성격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녀의 곁을 떠나지요. 로즈는 이제 공연장으로 돌아갈 힘도 정신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 I don't know the fucking number. What do you mean information? 공연장을 대달라고 로즈가 교환에게 애원합니다. Oh, shit!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던 헤로인을 한꺼번에 모두 입안에 털어넣는 로즈. 자신을 버텨낼 힘은 마약밖에는 없습니다. Get ready, everybody. Yahweh 공연장. 드디어 로즈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마약을 과용했습니다. 러즈가 그녀를 말려보지만 로즈는 무작정 무대로 올라갑니다. 비틀거리면서 무대에 선 로즈. 마지막 힘이었을까요? 신이 들린 듯 목소리에 영혼을 실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found happiness. Baby, what did I do? Maybe I was too good, too good to you. Oh, I can't believe you're leaving me. Oh, oh, oh, oh. Play with me, baby. Oh, said you never ever leave me. Remember, remember, I'm asking you, begging you.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plenty of men. But honey, keeping's the hard part, ain't it? Yeah. Sometimes I find I try so hard. Maybe this time I should be the one to go away. Cause honey, ain't it my turn to have somebody grab hold of me and say, no, don't go, you can't go. I got a little song I want to sing to you that I learned when I was just so high. It went, me calling you. 자신이 좋아하는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s everybody going? (웃음) 순간 힘없이 쓰러지는 몸쓰러.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로즈는 그녀가 사랑했던 무대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It is a river that drowns a tender reed. Some say love. Soul to bleed. Some say.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the dream. 뒤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로즈였습니다. 매주 이 시간이면 어렸을 적에 읽은 꿈을 찍는 사진사라는 동화가 생각이 나요. 그 꿈을 찍을 수 없듯이 사실 기로 영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